취합니까? 어떻게 할까요?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. 조용히 나조차 나조차도 모르게 잊은 척 산다는 건 살아도 죽은 겁니다. 세상에 비 사랑합니다. 어디에 있나요?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? 그럼 비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주소서 허락해 주소서.